동화 한국어 버전 핑크색 꽃.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나라에 한 여왕이 아름다운 딸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여왕은 친한 친구인 숲의 여왕과 그 아들을 초대했죠. 하지만 숲의 여왕이 오는 길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났어요. 사악한 마법사가 아무도 몰래 숲의 여왕을 따라온 거였죠. 여기 있었군. 네 아들은 어디 있지? 이 예쁜 아이는 또 누구지? 얘가 아들인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어서 도망쳐, 빨리! 날 상대하시겠다. 나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나? 네 아들이 21살이 될 때까지 계속 괴롭혀주마.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전투 후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다음에 벌어진 일을 알려드릴게요. 여왕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어떤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아들 스테판과 딸 펠리시아와 함께 살았어요. 그 농부는 무척 가난해서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워오자 아이들을 불렀어요. 나의 소중한 아이들아, 내 평생 너희들을 많이 사랑했단다. 내가 가진 건 저기 보이는 닭 한 마리와 의자 두 개, 집으로 짠 침대, 핑크색 꽃과 이 은반지뿐이구나. 사랑하는 딸아, 핑크색 꽃과 은반지는 네가 가지거라. 그리고 나머지는 스테판이 가지거라. 아빠, 전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건 아빠의 사랑과 축복이에요. 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주었어야. 농부는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의자 두 개와 침대, 닭을 가졌고 펠리시아는 핑크색 꽃과 은반지를 가졌어요. 그 반지는 꽤 값이 나갈 거야. 뭐? 안 돼! 아빠가 주신 거잖아. 내게 주신 전부라고.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러든지. 하지만 난 널 먹여 살리지 않을 거야. 네 앞길은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 닭과 정원의 채소,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내 거야. 닭이나 난 알까지도. 오빠의 이기적인 모습을 본 펠리시아는 슬펐어요. 다시는 행복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는 다 죽어가는 핑크색 꽃을 보았어요. 안녕, 핑크꽃. 너도 나처럼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니? 나처럼 슬픈 거야? 그래도 향기가 정말 좋구나. 세상을 통틀어 제일 아름다운 향기야. 널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게. 지금부터 우린 친한 친구니까 내가 널 곁에서 늘 지켜주고 돌봐줄게. 물 마시고 싶지? 기다려. 분수에서 물을 떠올게. 펠리시아는 숲 근처에 집에 있는 커다란 분수로 달려갔어요. 이제 막 물을 뜨던 펠리시아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었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분수 뒤에 누구시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리로 오십시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왕님, 죄송합니다. 엿보려던 게 아니었어요. 여기 계실 줄 몰랐어요. 아니, 괜찮단다, 얘야. 어머, 참 우아하고 아름답구나.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요. 그렇다면 나와 같이 먹자꾸나. 내 옆에 앉으렴. 정말 친절하시네요. 숲의 여왕은 펠리시아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음식은 펠리시아가 먹어본 어떤 것보다 정말 정말 맛있었죠.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왕님.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핑크색 꽃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향기가 난답니다. 감사의 표시로 핑크색 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얘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핑크색 꽃을 기쁘게 받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빨리 집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기다리겠다. 천천히 다녀오려무나. 펠리시아는 핑크색 꽃을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꽃을 두었던 창가에는 정말 이상하게도 양배추가 있었어요. 오빠가 핑크색 꽃을 가져가고 양배추로 바꿔놓은 거였죠. 펠리시아는 슬퍼하며 숲의 여왕에게 갔어요. 여왕님, 죄송합니다. 저희 오빠가 핑크색 꽃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걸 받아주십시오.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여왕님. 내가 이걸 받으면 넌 가진 게 없지 않니? 여왕님, 저희의 우정으로 충분합니다.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힘든 날은 곧 끝날 테니 이걸 가져가거라. 이건 놓고 가면 안 된다. 어? 내 이별의 선물이란다. 우린 다음에 꼭 만나자꾸나. 21일 새벽에 만나게 될 거야. 꼭. 그렇게 숲의 여왕은 빛과 함께 사라졌어요. 펠리시아는 거기에 멍하니 서 있었죠.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온 펠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핑크색 꽃이 없어 마음이 아팠어요. 핑크색 꽃이 있던 자리에 대신 있는 양배추를 보고 화가 난 펠리시아는 양배추를 창밖으로 던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었어요. 안 돼! 날 던지지 마! 양배추가 말을 하잖아? 난 말을 해본 적이 없지만 아마 21일 새벽에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 날 친구들 옆에 심어준다면 핑크색 꽃이 너희 오빠 침대 밑에 있다는 걸 알려줄게. 펠리시아는 정원으로 가서 양배추를 다시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오빠의 방으로 달려가자 핑크색 꽃을 둘러싼 쥐떼를 보았어요. 너무 무서웠던 펠리시아는 핑크색 꽃을 살리기 위해 항아리에 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바라면서요. 나의 꽃, 이제 괜찮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 아직 잘 있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았어? 세상에, 말하는 닭이잖아. 그러게. 나도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21일 새벽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 커버렉. 21일 새벽이 왜? 좋아. 내가 지켜야 할 비밀 같은 건 없지. 숲의 여왕이 날 달그로 만들었어. 난 네 오빠의 엄마야. 어느 날 먼 나라의 여왕이 찾아왔단다. 난 간호사로 오래 일해서 많은 아이를 보았지만 그 아이는 어떤 아이보다도 예뻤단다. 여왕은 병들고 지쳐서 내가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숲의 여왕이 핑크색 꽃과 반지를 들고 나타나 네가 잘하면 전해달라고 주었단다. 그리고 여왕이 갈 때 나를 달그로 만들어서 21일 전날 밤까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단다. 이게 내가 아는 전부란다. 밖을 보렴. 벌써 새벽이야. 꺼그렉! 숲의 여왕이 온 걸 본 펠리시아는 핑크색 꽃을 두고 숲의 여왕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숲의 여왕은 아주 아름답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 펠리시아야.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침이 되었구나. 간호사가 말한 걸 알고 있단다. 하지만 전부 말해준 게 아니란다. 여왕님, 저희 어머니는요? 뵐 수 있나요? 내가 곧 널 데려가 주겠다. 안전한 곳에 계시단다. 이게 다 나 때문이란다. 사악한 마법사가 널 공격했거든. 난 숲의 여왕으로 자연을 위협하는 사악한 마법사로부터 자연을 지켜야 한단다. 사악한 마법사는 내 아들이 21살이 되기 전까지 내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들을 빼앗아서 내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단다. 그래서 사악한 마법사가 너와 내 아들을 찾으려 한다는 걸 알고 사악한 마법사가 널 찾지 못하도록 평범한 농부의 딸로 자라게 했단다. 왜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여왕님? 그건 바로 너는 내 아들의 사랑이고 너의 사랑이 내 아들을 보호하기 때문이지. 아드님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너의 사랑이 내 아들을 보호했단다. 사랑이라고요? 저분을 본 적도 없는데요? 아, 그렇지 않단다.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했단다. 핑크색 꽃 알지? 핑크색 꽃이요? 난 내 아들을 핑크색 꽃으로 만들어 21살이 될 때까지 너의 곁에 두었단다. 오늘이 21살이 되는 바로 그날이지. 아, 그렇군요. 사악한 마법사는요? 이제 어떡하죠? 쥐떼와 양배추가 그의 군사였단다. 이제 내 아들이 21살이 되어 나의 힘을 가졌으니 사악한 마법사는 아무것도 못하지. 게다가 너의 사랑이 항상 지켜주기까지 하잖니? 내 말이 맞지? 당신도 날 사랑하나요? 그럼요. 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사랑할 겁니다. 제가 당신의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이제 너의 모든 시련은 끝났으니 다시 너의 신분인 공주로 돌아가려무나. 널 엄마에게 데려다주고 우리 함께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자꾸나. 그 전에 너를 냉정하게 대했던 오빠에게 무슨 벌을 주면 좋을지 말만 하렴. 전 괜찮습니다. 다 용서하고 싶어요. 너의 소중한 것을 가져갔는데도 용서한다는 말이니? 이제 저는 행복하니 모든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님도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셔서 오빠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단다, 얘야. 앞으로는 욕망을 모르게 될 거고 네 오빠는 친절하고 상냥한 신사가 되어 이상적인 아들로 살게 될 거란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고 펠리시아 공주는 핑크 왕자와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